Are you sure? Are you serious? 어쩌면 넌 다른 시간에 살고 있어. Are you happy? What are you up to? 상상했던 세상에 초대해주게 널. 내 손을 밀어냈지만 그 작은 문틈 사이로 온 세상의 감각에 멈춘 채 It's not fake, it's real. 세상의 모든 감을 속에 너의 진짜를 보여줘 babe. 거울 속에 숨겨놓은 personal 상상했던 세상 보여줄게 더 더 더 빠져들 수 있게 내 손을 잡아 love you. Math in fantasy. Personal. 더 깊어지는 순간